국제사회기가 우리 여성들의 긍지 높은 삶에 대해서 격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벨라루시 잡지 사회교양 책임주필은 민주조선의 여성들 이런 제목의 도서집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여성 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데 대해서와 여성들이 당과 국가의 관심 속에 혁명과 건설에서 힘있는 용량으로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아일랜드 조선친선협회 위원장과 국제민주여성연맹 위원장은 조선의 여성들은 선군혁명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랑스럽고 힘있는 존재로 되고 있다고 했으며 앙골라 여성조직 국제비서는 조선 당과 정부의 관심 속에 조선 여성들은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고 격찬했습니다. 도이출란드 반지의연단,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 전국연회,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과 웬남의 인터넷 통신 전지, 방글라데시 신문 블리츠, 세계 직업연맹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 잡지 플래시, 브라질 신문 오라도 뽀보는 우리나라의 여성 중시 정책의 우월성을 광범위 소개했습니다.